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짓 사도들 혹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왔던 주의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자기가 바울보다 뛰어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랑들, 자신들이 공부한 것들의 지식에 대한 자랑,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어저께 말씀에도 보면 나도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걸 자랑한다고 어저께 이야기했냐면 약한 것들. 근데 그 약한 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 복음 위하여 내가 받았던 고난들 그리고 내가 했던 희생들 그것들을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신령한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나 역시 그동안 너희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불려 올라간 것입니다. 하늘에 올려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예. 여기 보면 내가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뭐 이러면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마치 그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하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체험 은혜들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 한 것처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내 자랑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지나치게 생각할까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봐. 이건 사실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인데 그게 사람들이 나를 와 바울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볼까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짜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7절부터 보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통한 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예. 이게 육체의 가시니까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안질 혹은 간질 무언가를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알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었죠. 그러면서 그 뒤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것이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심한 안질이어서 치료가 어려웠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저런 질병 하나도 못 고쳐라는 사단의 사자와 같이 자신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지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간질을 알았을 거라는 교회의 전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질이 걸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예고도 없이 여러분 막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자신도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도 되게 좀 놀라고 좀 수치스러운 일들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에게도 아픔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것을 도리어 9절 후반부에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자랑이고 기쁨이 되어질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든 사람의 세계든 보면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보다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어떤 동물들은 자기 몸을 막 부풀립니다. 실제보다 훨씬 더 얼굴을 막 부풀리고요. 그래서 막 우락부락하게 하면서 자기가 되게 대단하고 큰 동물인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람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와 정말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좀 우스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원래 몸이 있는데 원래 얼굴이 있는데 그것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마치 엄청 큰 것처럼 보일 때 자기는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우스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 들어요.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서 강하고 높아지고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를 부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못 배웠는데 배운 척하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름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조금만 지나면. 저 사람의 모습이 원래 어떤데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스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사실은 많은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어저께와 오늘 말씀해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더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누구나 편하게 쉽게 당연히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랑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리어 우리 자신이 더 대단해 보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을 자랑했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두 번 무엇이 반복돼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앞에 이야기하듯이 그는 천국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한대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근데 인간은요 여러분 쉽게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정말 별거 아닌 것 세상에서 보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무언가 조그만 것들을 얻더라도 무언가들을 갖게 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만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가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모든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강해지고 사람들보다 높아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이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연약함들, 육체의 가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 것들이에요? 겸손케 하시는 것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3분의 1씩으로 나누어서 앞에 40년은 궁전에서의 세월, 중간에 40년은 광야에서의 세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120년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전반부나 중반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노년기는 사실은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왕성히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사도 모세는 마지막 40년, 그 노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가장 화려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며 힘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까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가 된 그를 40년간 어디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 그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던 이유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 9절 전반부에는 약한 데서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진대요. 무엇 때문에요?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내가 온전케 되어지고 도리어 더 강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잘 될 때도 뭐 연약한 게 없고 고난이 없을 때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막 앞에서 찬송을 막 좋은 음악으로 막 같이 함께 반주하면서 하고 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소리를 질러도 어떨 때는 10분, 20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육체의 가시가 내 육체를 힘들게 할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대요. 자신 안에 이 육체의 질병, 안질이었을지 간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질병을 통해 나는 계속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연약함을 그래서 나는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부족한 게 없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들 도와드리기만 할 때였대. 그런데 목사님 만난, 저희 교회 오셔서 저를 만나고 난 이런 몇 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았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겸손해지셨어요. 제가 봐도 날마다 날마다 해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바울이 경험했던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뭐 이런 자랑할 수도 있죠. 그것도 내게 은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마음만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저 집에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어머 좋은 대학 갔다는데 왜 우리 애는 나도 같이 기도했는데 삼수하고 있나 그러면서 괜히 화만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불평만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든 현재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정직하게 나누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바꾸셨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문제의 가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없애주신 거예요? 없애주시지 않은 거예요? 없애주시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대요. 한마디로 노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그가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가시가 안 되도록, 그것이 도리어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연약한 것들이 자기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들을 알고 나서 이것이 가시가 되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뒤에 보면 그가 이제는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쁜 것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이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가 이 질병을 뛰어 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앞에 이야기했듯이 교회에서 우리 구역 예배나 이런 곳에서 내가 연약했던 것들,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들, 삶의 고난을 경험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보지 않고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자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어디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자기를 부풀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우리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찮은 동물이 자신이 대단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얼굴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우스꽝스러워 보이죠. 도리어 그냥 그걸 부풀리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과장된 몸짓에 불과하다는 걸 사람들이 결국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수록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고 때로는 삶의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생활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 안에서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고 하영조 목사님도 아니고 오카논 목사님도 아니고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자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도 몇 번 보기도 하고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화여대 대학원에 다니던 예쁜 자매가 믿음 생활도 잘하던 자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기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음주운전했던 사람의 사고로 말미암아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손가락 마디가 잘려나가고 얼굴이 이그러진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간증을 통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매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보면서는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도 이 자매를 보면서는 겸손하게 내가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한국 기독교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지선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낸 간증자라고 여러분 복음주의 기독교권에서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대단한 무언가 일을 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셨죠. 근데 그 대통령이 뭐예요? 기독교 장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로님 두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한 분은 나라의 IMF를 가져왔고 한 분은 감옥에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 강한 자리에 간다고 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체의 가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겸손케 하시는 도구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